태양절에 점하여 전 인디아 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쥐 데바라잔,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대회 여로단 준비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수다후는 담화를, 알제리 작가이며 기자인 알리 가로줄리는 글을 발표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